예,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예,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해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43장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야곱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야곱이라고 부를 때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삶을 거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가 속이는 자로 또 인간적인 술수와 또 거짓말로 또 자기의 목표는 자기 그 인간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했던 그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 야곱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또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너를 구속하였다. 여기 구속하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구속하였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또 여기 너를 지명하였다,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노예 가운데 팔리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던 나의 이름을 그분이 부르시면서 지명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버려진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오늘 그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인데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차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었지만 자기들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예. 그래서 그 바벨론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들에게 펼쳐질지, 닥쳐올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을 그때,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 불, 강 여러분 이것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사건들이 이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출애굽하여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물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요단의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많아서 넘실거리는 그 강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먼저 건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또 그 강이 갈라지고 또 그 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면서 여러분 그 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명령을 어겨서 풍류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 명이 그 풍류불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들의 머리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옷 하나도 타지 않고 그들이 멀쩡하게 나오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물과 강과 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또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 이런 것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하는 연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과 불을 지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그냥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아가면서 그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찌들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면서 아 이제 나의 옛 자아들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바다를 지나면서 나의 모습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옛날의 습관들, 옛날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불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광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면서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신 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또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여러분 정금과 같은 존재들로 이들을 또한 빚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살던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했고 너가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구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작품들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내십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럼 이스라엘 안에, 우리들 안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그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니 그들로 땅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땅끝에서 오게 하고 내가 그를 지었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힌트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또 참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들을, 그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워주시면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